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청자 여러분. 비밀의 제 3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요, 같은 날이에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녁입니다. 여기 밤 9시에요. 여기에는 봄, 가을로 해서 그 1시간씩 데일라이 세이빙이 원래 영어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서머타임 그러는 거 있어요. 데일라이 세이빙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씩 바뀌는데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9시입니다. 9시 하다가 또 봄 되면 아니 겨울 되면 늦가을 되면 또 8시로 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날짜로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하니까 이번 주부터 이렇게 지난주까지 8시 하다가 이제 오늘은 9시입니다. 아이고 낮에 좀 잠을 잤어야 하는데 말이죠. 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낮에 좀 했으면 되는데 빈둥빈둥 거리다가 밤에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리고 낮에 좀 자줬어야 하는데 한 2시간이라도 안 자고 버텼더니 말이죠. 밤에 잘 자려고 지금 이제 약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잠을 한 좀 잘 안 자주면 말이에요.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말이에요. 그 LA에 계시는 분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저에게 시간이 나면 좀 그 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좀 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 의견을 이미 들은 바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또 다른 의견이 그러니까 제 의견이 여지까지 듣지 않았던 의견이어서 그 의견을 들으셨을 때 살짝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저랑은 다르니까 다르고 또 그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성격 신학적으로 많이 판다고 하고 굉장히 성경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의 그 성경 신학적 설명을 들었어요. 이분이 LA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톡으로 해오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공기 뭐라고 쓰셨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이 가까이 보는 안경을 써야 하는데 방송할 때는 큰 화면을 보려고 안 씁니다. 요 작은 글자는 어떨 때는 흐린 글자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설교를 뭐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차에서 들었죠. 차에서 듣고 아까 낮에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함께 이제 나누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먼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김성수 목사예요. 김성수 목사가 동정녀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중간중간 성경의 기록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것들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의 족보, 예수의 세계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세계는 월드가 아니죠. 지니알러지. 그러니까 족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리 예표가 되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전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크지 않아요. 다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팩트가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있더라.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 특별히 과학 같은 거, 철학 같은 것들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뭐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인문학들, 그 중에 해석학 같은 것들도 좀 발전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성경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고, 어떤 것들은 기존의 해석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발생했더라.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것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석을 반드시 취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저는 굳이 고집을 피지 않아도 될 부분에 있어서는 고집을 피지 않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너무 똑부러진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자적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문맥 위주의 문자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담고 있는 수사학적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지,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 그 글자 자체의 의미를 둬서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건 번역서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은 이리도 번역할 수 있고 저리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번역도 우리가 사본을 번역을 한 거지 원본을 번역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본은 유실되고 없지요. 그리고 사본이라는 거는 수많은 필사의 과정을 거쳤고, 그 필사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2가지 정도의 오류가 있다, 성경이. 그 사본이. 그 오류가 있는 그 사본을 또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에 번역본을 또 번역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 단어 선택은 그 번역자의, 그 결정에 따라서, 선택이 되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그 단어가 가지는, 그 글자가 가지는 것대로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들의 조합, 구나 절,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장, 여러 개 문장이 이루고 있는, 그 문단 있지 않습니까? 그 문단을 전체를 읽고 그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자적 해석을 해요. 글자 하나하나에 점과 획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어서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자적 해석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 해석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문자적 해석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조금 해석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편이죠. 사실은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 어떤 한 주장을, 해석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피력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해석에 관해서 다른 목사들보다 문을 더 넓게 열어놓은 편이란 말이에요. 다른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보다 더 넓은 넓게 문을 열어놓고 스펙트럼도 좀 넓게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굳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정론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로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까지만 한다는 거죠. 더 하나하나 안 나가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섭리를 인류사회 실천에 나가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마다 저는 이렇게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인상을 주냐 하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똑똑한 뜻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래요. 오히려 해석은 정말 그 이걸 우직스럽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냥 목숨 걸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신자의 삶에 반드시 전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그냥 슬쩍 중간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이에게도 저에게도 그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는 아주 뛰어난 처세술을 보이죠. 목사들이 많이 그 말을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비기는 것은 지는 거라고 우물쭈물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분명한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버렸다라고 엘리야와 850의 거짓 선지자들하고의 그 맞짱뜬 사건을 전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참 신이냐 그랬을 때 우물쭈물했던 그 이스라엘을 모두 칠천 빼고 버리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그런 그 저의 태도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그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갖고 계시는 듯한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속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대목지 않은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은 저는 단호하게 또 맞서죠. 우리 박찬희 씨군요. 새 아이의 엄마 안녕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고 여인의 여자의 몸에서 낳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 김성수 목사께서 그런데 그 조금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한다. 저도 동의해요. 이 말에 저도 동의해요. 하느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한다. 저는 동의를 하지만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죠. 영적인 상징? 좋아요. 상징이라고 치시자고요. 영적인 진술이라고 할게요. 차라리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진술을 인류 역사의 실체적인 그 현장에서 성취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게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근데 뭐 김성수 목사도 저와 같은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 언약이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한다. 근데 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진술, 성경의 기록들이죠. 그 기록들은 인류 역사에서 실체적인 성취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느님의 언약은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가나안은 영적으로 상징을 했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명령처럼 언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신 거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를 영적으로 그렇게 상징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더라.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서부터 이제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동의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말을 하기로 하고 이 사람의 진술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교회가 낳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구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볼게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본문 말씀을 이거로 읽으면서 이제 이걸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자손, 여인의 후손, 어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낳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구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지 않는가, 여자의 몸에서 나시지 않는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의 영적 약속을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지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데, 예수의 족보 속에서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족보, 아니 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라고 하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장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예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인 나단과 솔로몬에서 갈라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과 솔로몬에서 갈라지더라.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갈라지더라. 근데 그 솔로몬은요, 그 장자가 아니니까 법적인 왕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왕이 됐잖아요. 근데 나단은 법적인 왕통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두루두루 살펴서 보면, 솔로몬은 법적인 왕통은 아니지만 실제로 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영적 약속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굳이 동정녀일 필요가 있는가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나, 여기 팬을 틀어놨더니 뚝뚝 소리가 나네. 여러분 뚝뚝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면 그냥 계속 틀어놓고요. 들리면 제가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틱틱 소리가 나는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다 말았나? 뭘 성경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넘어가고 그냥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요걸 그 이 김성수 목사가 말한 건 아니고 제가 요걸 약간 들립니까? 그러면 잠시만 여러분 실례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뭐가 있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엘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엘리 혹은 헨리. 뭐 그냥 아무렇게나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발음하셔도 돼요. 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이건 잘못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틀리게 기록이 된 거죠. 참 다르게 기록된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을 등장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 라인을 그렇게 타고 갔어요. 혈통족 라인을. 그리고 또 다윗과 예수 사이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딸랑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수룹바벨하고 스알디엘만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27절에 이 두 사람만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분명하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한 해석들이 대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도 옛날에 족보를 잘 기록을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잘 넘겨줬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근동이 우리나라처럼 오럴 컬처, 즉 말하는 문화여서 이 서양처럼 인라이팅, 쓰는 문화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더라도 자기들의 족보 같은 것들은 매우 잘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잘 손상시키지 않고 후대로 잘 전달했단 말이에요. 성경 같은 것도 그래요. 물론 말로 많이 전달하고 전달했던 문화기는 하더라도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록을 잘 보존하는 그런 문화도 역시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류다 그러면 조금만 오류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예수 사이에는 두 사람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건 오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이런 해석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마태는 생물학적인 혈통을 따라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누가는 뭐 형사 취수 여러분 아시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는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사하면 수를 취하는 거예요. 형수. 그러니까 형사 취수 같은 것이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었죠. 그것에 따라서 형사 취수의 발생을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24절에 멜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5절에 마단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에스다라는 여인과 다른 식의 결혼을 했었대요. 한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누가복음에 나온 멜기와 마태복음에 나온 마단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과 다른 시기에 결혼을 했다. 한 여자와. 그래서 이 결혼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와 아버지인 야곱과 엘리가 족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렇게 등장한다.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엘리의 배다른 형제인 야곱이 엘리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형이죠. 브라더예요. 근데 엘리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형수를 동생인 야곱이 취해야만 하는데 야곱은 배다른 형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부인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요셉을 낳았다. 그래서 엘리도 맞고 야곱도 맞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비로서. 이런 그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영어로 말하, 우리는 배다른 형제, 영어로는 half brother이라고 하거나 step brother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가 없이 그냥 형제라고 했답니다. 단어도 없고 그냥 문화적으로 그랬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이스라엘이 한때 모계 사회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비롯한 아수르 인근의 외국인들을 집단 거주시키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막 섞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이 되지고 뭐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수르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 엄마는 엄마의 모종으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쭉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말하는 짐승쯤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튀기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인종하고 결혼한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녀들을 그렇게 폄하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저랬는지 우리도 사촌이란 말이 있어도 그 사촌은 촌수를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무슨 호칭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사촌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가 봐요, 아마. 그래서 half brother이나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step brother 같은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를 그냥 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엘리가 죽었으니 엘리의 부인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형수가 마리아고 그래서 요셉과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다수의 보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따랐고 누가는 예수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보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수 목사는 이 세 번째의 해석을 따른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을. 마태는 예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따랐고 누가는 예수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김성수 목사는 이 3번의 해석을 따르면서 한 가지 자기의 생각을 추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법적인 왕통과 실제의 왕통이라는 해석을 추가를 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그러면서 나단과 솔로몬으로 그 족보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면서 증명을 시도를 했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의 예언을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여고냐라는 이름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왕은 패역한 왕이다. 다시는 다윗의 위에 앉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22장 28절을 가지고 왔어요.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여고냐의 일곱 아들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8절에 의하면 여고냐는 저주를 받은 거죠. 패역한 왕이어서 그래서 다시는 다윗의 위에 앉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이 예레미야 22장 28절에 있는데 역대상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고냐의 일곱 아들은 단 한 사람도 왕이 되지 못하고 전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족보에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와 역대상 기록을 가지고 오면서 맞추기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말을 하는 것이 여고냐의 아들들은 모두 왕통을 이어받지 못했으므로 요셉의 아들로 오시면 안 되는 거래요, 원래. 요셉의 아들로 오시면 안 되는 거. 다시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왕은 여고냐 이후에 여고냐의 그 일곱 아들들은 왕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으니까 다윗의 위에 앉지 못한다는 저주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일곱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여고냐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이 나오지 못함으로 이 족보를 따라서 예수께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나오셨잖아요. 여고냐의 족보가 그 안에 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의 양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양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 그래야 왕통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중간에 예레미야나 역대기상 등의 기록을 보면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 기록에 있는 그 이름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했던 그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기록들을 보면 도무지 예수가 그 여고냐의 후손으로 등장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역대상이나 예레미야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고냐가 예수의 족보에 버젓이 끼어 있으므로 예수는 그 족보에서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으니까 여기 어떤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의 왕통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그 질문을 읽어드리려고 했었군요. 질문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기록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요셉과 동침하였거나, 심지어 다른 이와 동침하였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하등 차이가 없다고 하셨으며, 그 부분이 저 같은 신자에겐 성경의 기록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과 해석이어서 한동안 심적으로 고민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 기록에 명백히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시키는 기적이 저에겐 아주 사소한 기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소한 기적? 중요한 기적이라고 느끼셔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이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도 더불어서 해오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김성수 목사의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제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 해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왕통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보장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자기가 설교를 하다가도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사마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죠. 8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양이나 치고 있던 잔데 내 백성의 통치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10절에 가서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11절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왕 대신 그 왕통은요, 사실은 솔로몬이나 나단에서 갈라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 갈라졌는데 갈라져서 보니까 중간에 폐역한 왕이 등장하고 폐역한 왕 이후에 도무지 왕이 등장하지 않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보이고 또 그 실질적으로 그 보이는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앞전에 이미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역사에서 성취가 되어 있으며 따라서 예수는 반드시 그 왕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한다라는 논리를 전개했지만 사실은 이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 이게 사실은 장차의 그리스도 나라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 왕통이 그대로 보존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성령이 임해서 확보된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한 가지 더 좀 의문이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왕이 누구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요,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보면 그가 누구의 왕이었냐? 빌라도가 묻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매몰찬 그 말씀과 태도를 보인 적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어서 모든 사람의 왕이 됨에 대한 의미를 품고 있음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 역사에서 성취된 그 왕통은 유대인의 왕통이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우리의 왕이시긴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으로서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의 왕도 실질적으로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지. 그때 이스라엘은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었던 피지배 민족이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성취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왕으로 그 왕통을 이어받은 왕으로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취된 것은 아니다. 실제의 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의미적 왕일 뿐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집트의 바로하고 대척점에선 그 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집트의 바로는 뭐죠? 바로는 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는 뭐죠? 세상 임금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유대인의 왕은 뭐죠? 신자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 그 시민들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왕이지? 우린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는 뭐라고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집트 바로는 세상 임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는 그렇게 메타포로 사용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바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으므로 그 의미를 확산시켜 보면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의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왕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그 김성수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에서 나올 건데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교회고 교회가 그래서 예수를 낳았다.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좀 해석에 무리가 간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죠? 여인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 가문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교회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을 하지 교회에서 태어났다고는 뉘앙스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진술도 없고 뉘앙스조차 없다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머리로 표현이 되어 있지 교회가 낳는 거로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신부의 신랑으로도 말을 하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신부의 신랑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아들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죠. 왜 교회로 해석하냐면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되었다. 근데 대체되지 않았다니까요. 대체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은혜의 선택으로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이 점이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과 교회의 공통점이고 또 다른 공통점은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제사, 구약 신약 시대에는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구약의 제사랑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뭐가 있냐? 대체를 하면 안 된다, 안 될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게 다른 점 뭐냐면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혈통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는 신자 됐다고 하는 그 교회, 모든 지체인 성도는 다 구원을 받은 거지만 모든 혈통족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교회는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도 섞여져 있는 지역교회를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지요. 그렇죠? 초대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여인이 후손을 낳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경우 교회는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낳았다라고는 주장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말했을 때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만 그 남은 자 7천 혹은 작은 자 혹은 약속의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유자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거죠. 남은 자 7천 그리고 작은 자 우리 교회 이름이죠. 사실은 적은 무리의 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발을 들이우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스몰이 아니라 적은 리틀 원스예요. 그렇죠? 적은 무리의 수. 그러니까 남은 자 7천과 동일한 의미죠. 남은 자 7천 그리고 작은 자 그리고 약속의 후손 그리고 자유자로 묘사되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요,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장차 도래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대회심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종료가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에 재림을 하실 때에 성도 즉 교회는 들림을 받죠.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포함 모든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천사들의 공중을 날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이 대회심을 벌이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선민으로서의 즉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어지는 장차의 역사가 있을 거지만 그 전까지 즉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 초림 후 재림 전까지 그 역사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선민의 의미가 전혀 없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건도 없더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흔들고 있는 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로서로 진행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전복하겠다고 하면서 인터콥 아이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길거리 행진하고 기타 치면서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 하는 따위는 신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음이라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물리적 의미는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물리적 존재로서의 이스라엘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의미는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우리 멋대로 원대로 그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콥이 그저 뜨겁기만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은 커다란 불신앙적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그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여자가 낳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는 성경에서 대충 세 가지 경우로 사용이 되죠. 말씀한 것처럼 교회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고 단순히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female, 즉 여성으로서의 여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은 사람들, 유혹에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말을 할 때에 여자, 여인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딸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가볼게요. 계시록 12장 12장 1절에서 5절까지 2절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4절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용이 노리고 있었다. 용은 옛뱀 사탄이죠. 옛뱀 사탄. 창세기의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자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요를 때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면서 여자가 나오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여자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자를 female, 즉 여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데 여자라고 하면 무조건 다 교회로 말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냥 뭐 뱀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뭐 나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열매 뭐 이렇게 딱딱 그렇게만. 그런데 그게 사용이 의미가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막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버리는데 물론 김성수 목사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을 무조건 교회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 이건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도 더불어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죠. 교회의 필요가 뭐가 있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거, 그게 교회 필요가 맞긴 맞죠. 만약 그것을 말하기 위한 거라면 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왕을 강조를 했고 왕통을 강조를 했으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는 그 왕통 때문에 한 말은 왕통 때문에 한 말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필요 때문에 오신 것이냐, 풍성한 그 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예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김성수 목사의 해석이 만들어낸 진술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진술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에는 하느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 필요에 의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조금 진술이 좀 수용하기가 좀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창설이 되는 건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큰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자신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진술은 조금 그래요. 그렇죠?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시로만 있었어요. 그것도 특정인의 임하여서. 그렇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다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셨죠. 그런데 유엘서의 예언대로 교회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지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신분적으로 이와 같은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그와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위에 임하셔서 떠나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임시로 임하셨고 또 일부의 사람에게 임하신 것에 반해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일부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임하셨다 떠나시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에 임하시더라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구약시대의 신앙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 오늘은 참 한편으로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조금 더 학습적이신 분들은 또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더 궁금한 점이 이 점이에요. 제가 가끔 그 성경이 굳이 팩트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점이 지금까지 미국 기독교계의 1.1핵을 매우 강제했던 축자 영감설에 함몰되어진 한국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안 그랬었는데 왜 그런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석을 버려야만 할 해석들이 등장하게 됐고 또 어떤 거는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는 해석들도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팩트냐, 모든 진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정도의 필사 과정에 생긴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아는 거 겨자씨가 제일 작지도 않은데 예수께서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죠. 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그 겨자씨를 들은 거다.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반박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말 작은 씨앗 겨자씨가 있지 않니? 그런데 세상에는 훨씬 더 작은 씨가 있는데 그게 무슨 씨란다. 그런 작은 씨 하나만 그런 아주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만한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겨자씨로 말씀을 해버렸더라. 전지전능하셔서 장차에 벌어질 모든 일도 다 아시는 그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겨자씨가 제일 작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팩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걸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겨자씨로 사용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이건 그때 기록한 사람의 그 기록일 뿐이다라는 거죠. 겨자씨는. 뭐 토끼가 그 저거 하지 않잖아요. 토끼가 그 되새김질 하지 않는데 토끼가 되새김질 한다 그러고 뭐 이 밖에도 많아요. 숫자가 서로 뭐 어디는 뭐 700 몇이라 했다가 어디 뭐 7000 몇인가? 아 뭐 아 70 몇인가? 70 몇과 700 몇으로 바꿔지나? 아무튼 뭐 그런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창세기를 해석을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 이거가 있었잖아요. 아담이 첫 조상이 아니다. 아담을 말을 하는 것은 첫 조상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사람, 그죠? man, 그냥 사람.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에 두 개의 대척점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단 말이에요. 한 사람 누구와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누구냐면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이하 가서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때 한 사람은 아담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여기에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이렇게 등장했을 때 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지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사람 이렇게 사용이 되지고 영적 의미로서의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아담이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기록을 창조 기록만 빼고 나머지는요 그냥 의미로 알지 시기를 담지 마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이유는 증거를 대드린 것이 이거였어요. 증거를 대드린 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지라. 그러면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하면 첫 피조물 사람 가운데 첫 피조물이라고 하면 부모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유리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가인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땅에 유리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될 해석이 있는데 아담은 첫 조상이 아니다. 인류의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장하지 않아도 성경의 권위는 훼손되지 아니하고 창세기의 해석, 창세기를 통한 하늘 섭리를 깨닫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해석이 있고 또 그냥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될 해석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믿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이 뭐 그릇되었다거나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가 남성의 역할을 해서 아기 씨를 주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의 나심에 대한 신적 기원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가 결코 아닌데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렇죠? 비둘기처럼 예수께 임하셨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그럴 때에 마태는 하늘이 열리고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고 조금 더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그때의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래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나갈 때 마귀에게 이끌려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나갔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는 일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쭉 다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간 예수에 대한 인도하심 때문에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거란 말이죠. 인도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면 아무튼 뭐 적절치 않을 것도 없네요. 이끌려 나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대한 신적 기원과 그 다음에 그 신적 기원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과는 다른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뜻을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기 때부터 이룬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다른 아기들과 평범하게 같은 아기였었단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일을. 그러니까 서른 살 이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남성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아기 씨를 주었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의 나심에 대한 신적 기원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나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동정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 팩트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는 책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담아놓은 책이지요. 하늘의 섭리를 담아놓은 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놓고 있냐면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이나 사회과학, 인문학 등에서 말하는 그 진리하고 다른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죄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다른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으므로 죄인의 모습은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게 된 형벌, 그 형벌을 영원 형벌을 받는 인간의 사주팔자는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게 원래 계획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삶은 거짓된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런 죄와 죄 때문에 받게 된 형벌, 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 죄와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자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진리고, 그 진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곧 진리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그 진리다. 죄와 죄로부터 받게 되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진리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건, 예수께서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그 진리시다라고 말을 함에 있어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말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infallibility나 inerrancy, 조금 더 부족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팩트들 있잖아요. 팩트. 이 팩트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팩트들은 어떤 경우는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팩트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하늘 섭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아니다. 하늘 섭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이야기를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하는 역사적 사건임을 성경은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록된 그 사건이 거짓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다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예를 들면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도덕, 윤리, 또 그 밖에 다른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것들이 보통의 인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모질한 상태였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 뭐 다른 인문학적인 사고들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 전혀라는 좀 그렇죠. 상당 부분 우리만큼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면 신 노했다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해석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Q자료 또 L자료 등등을 취합해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되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더라. 맨 처음부터.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그 침례 사건, 그러니까 공생애의 처음 사건서부터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일하신 부분은 놓치지 않았는데 이 이전에 아기 예수 부분을 마가와 마태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근거로 그다음에 Q 자료 그다음 누가는 L 자료 등을 더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정녀가 툭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정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그냥 팩트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좀 문을 열어놔도 되는 부분은 사실 있다라는 거죠.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이 과연 첫사람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밖에 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비밀의 제 방송 때 한번 쭉 찾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선언적 말 같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유다의 죽음 같은 거란 말이에요.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는 굴러서 안에 있는 속의 내장이 다 튀져나와서 그래서 죽었다라는 두 가지 유다의 죽음에 대한 다른 두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토끼가 되새김질한다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게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그 진술들에 대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인 것을 우리가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토끼는 과학과 쥐가 여러 개가 아니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해부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유다의 죽음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진술 중 하나는 거짓이다라는 거죠. 하나는 진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이 필사를 거쳐오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오류들이 있어요. 그게 12가지 정도의 오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 한국 분들은 영어를 좀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굳이 찾아보시겠다고 하면 이 책이거든요. 글리슨 알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가서 보면 60페이지에 이렇게 12가지의 일반적인 기록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려 볼까요? 보이시죠? 요게 간단하게 박스 쳐서 정리하고 한 개 한 개 그 다음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류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12가지 정도의 그 필사의 과정에서 오류를 보인다. 그러면 동정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성경의 족보의 기록은 오류라고 보기는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나 주석가들이 있지만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동정녀 탄생 같은 경우는 자의적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그 당시에 그 중근동이나 중근동 이외에서도 보였던 그 처녀 잉태설 같은 경우 거기에 혹시 마태나 누가가 혹은 후대에 필사를 하는 사람이 그걸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추가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한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이미 12가지 정도의 오류가 발견이 되어져 있으므로 그리고 특별히 뭐 중근동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처녀 잉태에 관한 처녀 몸에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있지만 신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뭔가 천둥번개만 쳐도 중세까지 그것이 신이 노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이전 사람들의 사고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성은 가지고 있어서 그 이성을 아무리 작동시켜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처녀가 잉태를 했다라는 건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야, 그 아기의 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인간들의 아기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의 그 나심에 대한 그 성령 잉태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기원에 예수의 나심을 신적 기원에 방점을 두고 이해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동정녀를 더 추가한 거죠. 동정녀 말을 동정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여인이 처녀를 암시하지 않아요. 전혀. 처녀를 암시하지 않고 또 처녀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동정녀라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도 동정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자지.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사실은 여자가 낳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창세기 그 말씀이 여인의 후손에서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사지. 이것이 동정녀냐 아니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탄생을 믿어도 상관없지만 1세기 때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았었다. 2세기 이후에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된 이후에 그 기록이 그 믿음이 더욱 두드러지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 신앙 공동체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네. 사도신경이 제작되고 사도신경에 동정녀 탄생을 집어넣어서 매번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 그걸 주문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 부분은 성경의 다른 기록처럼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인 그 이성을 조금 더 갖게 된 지금 시점에 2017년 시점에는 그리고 12가지의 그 오류가 발견이 됐다. 필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원본과 같은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을 마태와 누가가 아니면 그 후대에 필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필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발견이 된 게 대개가 이제 6세기 AD 6세기 경서부터거든요. 그런데 뭐 4세기 경서부터도 아주 조금 발견이 되기는 했대요. 그러면 그 필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추가된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정녀 탄생 기록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러한 이해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그 기록을 통한 하늘 섭리를 비밀로 드러내심에 있어서 전혀 왜곡되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잉태설에 관해서는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예수의 나심의 신적 기원의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아기 씨를 준 남성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잉태는 문학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팩트를 나열한 것들이 아니다.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리는 내가 바로 그 진리다. I am the truth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존재가 그런 모습이 참모습이고 이와 같이 죄인의 모습은 왜곡된 모습이다.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받게 될 형벌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역시 인간이 원래 갖게 된 참된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 즉 거짓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내가 곧 진리다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여러가지 역사 기술이나 아니면 비유의 말들 그리고 그 밖에 팩트가 아닌 기록을 통해서도 하늘 섭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리로서의 잘못은 아니고 팩트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definition이나 terminology로서의 진리임은 분명하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하늘 섭리를 독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 heavenly mystery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들을 담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도 진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끝부분 음성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과 조금 말이 다른데 아무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4월달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8시에 매주 설교를 하고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